말씀드리듯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딱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고넬료 한 사람 그리고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방인 전체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미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 6시의 기도 때 깨닫지 못했던 그의 그 복잡했던 심경이 바로 이 순간에 탁 하면서 터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고넬료처럼 구제하지도 않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베드로에게 이때 주셨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자기에 속된 것들을 가득 찬 것밖에 안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주로 전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리즈너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찔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딜리버리였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께서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의 기간을 로마의 평화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특별히 별로 큰 전쟁이 없었다 그래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면서 황제 통치를 딱 셋업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평화를 구가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평화의 사도다. 예수가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자체가 평화의 시대였는데 그것이 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냐면 로마의 군사력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로마인들에게만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 이름을 붙이면 팍스 김도형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개인적인 가정생활도 좋고 또 직장생활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고 그런 분들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구가하고 있는 평화가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화를 구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힘으로 식민지를 누르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신음하고 로마인들만 평화를 누렸습니다.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 모든 족속과 열방은 지금 압제 가운데 사단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을 하면 전쟁의 진 쪽은 노예가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후방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전쟁에 지면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전쟁이 확 벌어졌습니다. 마라톤 평지라는 데서 막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의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마을마을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뛰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제가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겼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저한테. 예,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이겼다는데 별로 기뻐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왜? 우리가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말하는 이 표현을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유일하게 건진 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행위를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여기에는 참평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과 열방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베드로가 비로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첫 서두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 세계 속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긴 했지만 사상과 문화는 그리스가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정복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있다면 그래서 어떤 학파는 쾌락이 진리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그리고 쾌락을 막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진리를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과 진리를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삶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갖다 대면 어두웠던 것,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던 첫 번째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침례가 있어요. 저희 2부 예배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새성전의 침례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맨 앞에 있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진실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꺼운 역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인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야곱도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한 진리요, 베드로가 말한 화평의 복음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죄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사명을 진실되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듯 하셨다는 얘기는 기름으로 그의 머리 가운데 어노인팅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노인팅 했다고 하는 말은 사명을 부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은 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커넥션 되게 되면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의 삶의 본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이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사명, 인생의 본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첫 번째 인생의 사명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단어는 유에리케테스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은혜입니까? 떡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병원에 데려가시거나 의사라면 고쳐주시거나 약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소경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소경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두루 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인생의 스토리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든 내가 받은 은혜든 성령의 권능이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이유는 두루 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 한 가지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나는 진실은 우리의 삶의 사명은 두루 다니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사명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짓되게 속이고 있는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그 거짓된 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열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열중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간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이간질을 중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간질을 중단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이간질을 우리 가운데서 중단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이간질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간질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중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나는 진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진리이신 예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모든 진리가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진리에 대한 삶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수치를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조롱을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억울함을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내 삶에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달려야만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달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흘 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쫓아서 동행하면서 가다가 그 십자가에 걸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거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강림하신 가운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